시편 52편은 사울의 목자장이던 도엑이 쫓기던 다윗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운 것을 보고 사울에게 알려준 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죠. 이때 사울은 도엑을 통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후에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도엑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런 사람들을 멸하시고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라고 다윗은 이 시편 전반을 통해서 자신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는 말이죠. 다윗이 도에게 그 악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아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1절 보십시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면은 어울릴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다윗이 비록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편에 섰지만 이 땅에서 잠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다윗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액과 같은 악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6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나 여기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섭게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비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두려워할 뿐 아니라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나는 못 살겠다. 막 속을 뒤집으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악인들을 볼 때 두려워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니까 둘째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비웃을 수 있죠.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밖에는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시행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 믿는 게 있죠. 장래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바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9절이죠. 53편을 봅니다. 53편은 14편하고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52편에서 도액과 같은 사람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도액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못할 악이 어디 있고 짓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거룩함을 가져오는데 이와 똑같이 불신앙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게 뭔가 하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때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용감한 것 같고 배짱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공격하던 자기 편 군인들의 시체를 보고 두려움에 쌓여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를 대하여 진친 너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자기 편에서 있는 악인들의 비참함을 그들은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런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리 높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완전하게 보상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놀랍게,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린 찬송할 수 있습니다. 54편은 다윗이 광야 산간에 숨어 있을 때 십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알려주게 되죠. 그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다윗은 앞서 블레셋에 약탈을 당하던 그일라 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기를 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십 광야로 피했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인간적인 비애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죠. 인간 중에는 의지할 사람 없다. 참 이거 배우는 거 어렵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바가 없다. 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밖에는 자기를 알고 구원하실 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상관없는 낯선 자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영혼을, 다윗의 영혼을 찾고 있다고 그는 3절에 말합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실 뿐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 싸우는 자기 군사들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쫓기는 불안함이 다윗의 삶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악을 갚으신 다음에 내가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6절에 말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낙헌제는 감사의 제사하고 또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이런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죠.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보게 하셨다. 목독해 하셨다. 이런 확신. 그것은 응답받았습니다. 다윗은 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로써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한 인물이 되죠. 이게 바로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인데 그런 감람나무는 절대로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어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 많고 저희가 악인과 불의한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참 불의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이 살아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시는 자요 저희를 아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갚으시며 저희의 믿음이 성취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오히려 악인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감람나무와 같이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